이 시대는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전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평안했던 시대. 로마 역사상 약 200년 동안 이 시대를 구가했는데 로마의 가장 절정기, 그게 약 BC 28년부터 AD 180년까지 200년을 지속합니다. 그것의 가장 절정기가 아마 이 베드로와 고넬료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평화. 근데 이 평화의 특징은 로마인들에게만 평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은 평화를 구가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경제적인 그리고 이득들을 만끽하고 누렸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속박과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속박과 압제 가운데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망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속박과 압제, 이 정치적인 부자연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속박과 압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피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고넬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음의 이름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건강도 좋고 사업도 번영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리고 뭘 더 붙이면 좋을까요? 뭐 로또를 사면 당첨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평강, 평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실한 단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 부흥이 있었던 1907년에는 한국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저희 어르신들 가운데 1950년대에 이민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시대에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립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1907년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성령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시대는 쉽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압제 가운데 있었고 속박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진행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평강의 복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평화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질문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이 우리가 오늘 이 44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은 위에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로고스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여기에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좀 독특하게 신약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목말라서 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아, 물맛 좋다. 그것은 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 만물 전체의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그런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레마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그 뛰어난 기독교인, 지방교회,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큰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이 길에서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은 갑자기 성경 요한복음을 핍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거예요. 보니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탁 얻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은 안 죽어. 그리고 가봤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 요한복음 11장 4절은 마음 가운데 잠시의 위로는 주었으나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시간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따라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웃는 얼굴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집에 가서 애들에게 해주십시오. 손주들 한국말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노래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로 전하고 전도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읽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구절이 탁 튀어나오면서 이를 믿는 내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매일 읽는 성경인데 딱 읽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이 에브리언에서 나라고 느껴지고 나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인과 애인이 있습니다. 자, 애인은 여인입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죠. 그냥 이렇게 뭐 같이 지내던 어느 직장의 동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애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하던 선물을 보냅니다. 평소에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던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다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여인과 내가 특별한 relationship, personal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늘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홀타 아동복지회를 대학생 때 매달 한 번씩 가서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요. 그냥 똑같은 애들이에요. 정박아들이에요. 막 그렇게 막 힘없는 친구들인데 다 의식은 또렷해요. 송명희 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보이던 사람이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내가 어댑트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의 자식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퍼스널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냥 그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로고스라면 그것을 받아들여 어댑트할 때 나의 레마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레마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분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아마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로고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가리키는데 이 로고스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클래스도 지난 여름에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얘기하기 힘든 것이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얘기하기 쉬운 게 헌금이죠. 여러분, 헌금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설명합니다. 택스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택스 디덕터블.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 헌금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다닙니다. 그 저는 가능하면 지갑에다 캐시를 많이 안 넣고 다닙니다. 혹시 확 해갖고 낼까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예배 중에 레마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 가족 반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꾸준히 다녔는데 성경도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였던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인카네이션 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경험하며 지금도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중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그들을 덮칩니다. 여기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들을 덮쳤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거 다시 번역하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덮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쭈나미가 참 무섭더라고요. 8m짜리 쭈나미가 덮치니까 온 마을이 삽시간에 덮여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확 덮치신 것입니다. 오, 예수님이란 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 원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덮쳐버리십니다. 성령이 덮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가둬버렸습니다. 뭔지 모르나 무슨 그게 여기 쭈뼛쭈뼛한 느낌인지 아니면 무엇을 본 것인지 아니면 필링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을 덮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 사람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뿐이지 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선교사님들이 축복받았냐 하면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걸 못 느껴요. 거기는 아무리 말씀을 제시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이방인들 앞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바뀌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오순절날에도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방언이 터졌을까?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만으로 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니 방언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언의 그 속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서 내 신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남편과 아내가 소근소근소근소근 사랑의 단어를 사랑의 대화를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뭐 맨날 침실에 들어가시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해. 근데 말이야. 애들 못 들으라고. 그렇죠? 저희 집 애들은 항상 벽에다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차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데? 뭐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 못 듣게 하려고 그냥 소근소근소근소근소근소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방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영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입니다.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귐은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은밀한 곳에서 합니다. 그것이 부부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은밀해지려면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얘기를 소근소근소근소근소근소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praise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보면, 경배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보면 가장 그 근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예를 드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제 손만 봐요, 손만.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주로 아이들이 봅니다. 제가 밴쿠버에 두 주에 한 번씩 갈 때 초창기에는 하도 아이들이 불쌍해서 선물을 꼭 사들고 갔습니다. 여기 프레드 마이어, 타겟, 우드번, 걔네들이 이제 다 어디서 사는지를 다 방문해 봤어요. 드디어 여기가 거기였구나, 내 시계는 여기서 샀구나, 그거 싼 거였네 아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자, 그런데 아이들이 가면 이 버릇이 돼가지고 손을 딱 먼저 보는 거예요. 뭐가 들렸나. 또는 심지어는 가방을 뒤집니다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는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제 가방으로 가서 막 뒤져요 우리 막내가. 에이, 뭐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러나 정말 즐거움은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해 줄 때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초라할 때나 실수했을 때나 그리고 내가 아플 때나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나 대상을, 상대편을 즐거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raise는 please입니다. please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쳐다보십시오. 쑥스러우셔도. 기뻐하세요, 빨리. 슬프십니까? 그분이 옆에 앉아서? 그분이 옆에 앉았는데 슬퍼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원래가 똑같잖아요. 여기 누구 온 것 때문에 슬프세요, 지금? 저 사람만 안 왔으면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하필이면 저 사람이 또 온 거야. 아유. 여러분, 예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플리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 그 옛날에 뭐 연인들이 뭐 있습니까? 그냥 뭐 김치 반찬에 하나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praise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이 없어도 그냥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시나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체돼도 괜찮아요. 지체되면 더 스릴이 있어요. 언제 올까? 그것이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lease 할 때 pray 합니다. 다 말이 좀 비슷한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 특징.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도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침례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기를 자청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침례를 받으라고 권할 때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 날부터 에브리데이 침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아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담그던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퍼스널한 관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신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주 예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좋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아내에게 자기 부인하기가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가정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이 아내에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티는 내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은밀한 곳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은밀한 곳이 가장 썩어 있어요. 그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내와 자기만 아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침내의 삶, 그것이 기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적 있으세요? 전 빌리지 와서 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나를 부인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와, 정말 내가 나를 부인했을 때 그 즐거움, 또 성공한 거야 내가. 제가 여기 와서 샐러드로 제 식단을 바꾼 다음에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는데 정말 맥도날드 가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쉐리스에 가서요. 올류캐닛 그 튀김에 팍 튀긴 거요. 그거 계속 리필해 주거든요. 새우하고. 근데 그냥 운동하고 나서 서브에 닦아서 그 반쪽거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제는 그 삶이 좀 유지도 됐습니다. 제 아내가 온다면 제가 샐러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시원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우리 가운데 유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의 즐거움, 옷을 입을 때의 즐거움. 이 옷이요, 제가 친한 전도사님이 제주도 분이신데 무슨 자기 결혼 아는 분의 결혼식에 갔다가 내 옷을 맞춰 갖고 왔어요. 근데 작게 맞춰 갖고 온 거예요. 겨우겨우 입었습니다. 막 이렇게 터질 정도로.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얼마나 이 옷 잘 입는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런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부인해 보신 분들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실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말씀 말고 오늘 저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